2017년 국제탁구연맹 더전급 평양 공개탁구 경기대회가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의 청춘고리 탁구경기관에서 있었습니다. 경기대회는 성인급 남녀단식, 복식경기와 21살 미만급 남녀단식경기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성인급에서는 우리나라의 박신혁, 김성희 선수들이 남녀단식경기에서, 최일, 박신혁 선수들이 남자 복식경기에서, 최윤아, 김성희 선수들이 여자 복식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21살 미만급 남녀 단식 경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옥찬, 리현심 선수들이 1등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됐습니다.